present. Yo, listen up. This is my tragic story. Just the breaking of my heart. Check it.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. 자꾸 자꾸 네가 생각나.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잘 수 없어. 내 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.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. 너무 나도 지나가는 너의 뒷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거듭했어 매일 난 또 후회를 해 미안해 기도해 I want you to be back I can't 견딜 수 없어 네가 없는 하루니까 참을 수 없어 눈가에 눈물 흘러 내가 again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는 이럴까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 자꾸 네가 생각나 Did I turn on this love show? 너와 나의 사이 멀어졌어. 내가 이 사랑의 하인이었어. Why did we fight? 우리 왜 이랬는데? Did you lose the sight? 우린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 순간 멈춰 있는데? 바보야,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너야.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너. 한숨만 땅 꺼지게 쉬는 너. 답답한 가슴만 탕탕 치는 너. 손 모아 하늘에게 기도하는 너일 거라고 모습이 나는 상상이 가 우리 다 잊자 지우자 나쁜 기억을 다 I'm sorry 너가 어떨지 알아 미안하다 말밖엔 할 수 없는 나 아직도 나를 지울 수 없어 자꾸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오늘 밤도 You and I 우리의 끝 놓지 마 Don't deny our square pie 내게 와 이제 다 괜찮아 다시 다 모든 걸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숨도 잘 수 없어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